우리 간사분들께 빨리 대전까지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전에 있는 우리 조교들이 간사님들이 전부 다 여기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도 많았고 흥분도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 목사님께서 소개하는 데까지 과장된 게 있는데 저 때문에 이 장소를 빌려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훈련원에서 이 시설 대여를 담당하는 봉미숙 간사라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안 빌려주는데 이상욱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하자마자 모든 규칙을 다 뒤집어서 빌려줬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우리 이상욱 목사님의 그 명성과 흠모하는 팬클럽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웃도리 벗고 해도 됩니까? 네. 저희 이상훈 목사님으로부터 매일 저녁에 설교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는 야, 이 교수가 강의해야지 설교할 게뭐 있을까 고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또 왔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설교와 강의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제 며칠, 제가 설교하기 부전공인데 설교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와 티칭의 차이점은 서서 하면 설교고 앉아서 하면 티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다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성경책을 안 들고 와야 되겠고 두 번째는 마실 걸 하나 들고 올라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은 마지막 날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강의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사로서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간사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는 제가 조금 오늘의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왜 우리가 선교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의 간사들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시기적으로 좀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사가 처음 되었을 때 항상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캠퍼스에서 간사로 섬기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인가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사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려면은 내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가 그 다음에 부닥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사라는 것을 조금 더 경험하시게 되면은 단순한 기술이나 각 단계별 교재를 조교에서 나온 공과 교재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정말 사역자다운 삶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적인 삶도 깨닫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 사역자에게 능력과 파워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부딪힙니다.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퍽퍽,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 때문에 하도 듣는데, 퍽퍽 깨지고, 뭐 이렇게 막 변화되고 뒤집어지는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사실은 파워가 필요합니다. 미신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없이는 단순한 기술과 경험과 라이프스타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파워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 파워가 나타나는가? 이제 여기 수준까지 오면 상당히 고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고 싶은 건 조이 선교회라는 데가 교회가 아닌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당장 2002년에 뭐를 할까가 아니라 좀 우리가 넓게 본다면 2010년에 2020년에 저희는 어떤 쪽으로 봐야 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뿐이 모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어떤 방향으로 뭘 향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간사들이 해야 되기 위해서 어떤 발제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순서로 프로그램을 좀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1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거 완전히 학교 강의 같은데요. 이 소멸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자주 고민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자기는 이런 걸 좀 간사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막 구박을 해요. 저희 간사를 우습게 보지. 그런 건 다 알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하지 말아라. 좀 더 이렇게 다른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둘이 하는데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다봤어요. 제가 1983년 1월 1일부터 조리에서 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92년 말에 군에서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확신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돌아다 보면은 그때 내가 뭘 안다고 사람들을 감히 가르치는 간사 일을 시작했을까를 돌아보면은 좀 사실 아득합니다. 저는 조이 선교회를 77년 1월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간사로 일을 시작한 것은 조이에 와서 한 6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대학교 3년 동안을 조이에서 훈련을 받았고 대학원에 들어간 뒤에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군에서 제대한 뒤에 바로 간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이에서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도 받았고 하나님과의 씨름도 했었고 그러나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만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에 가기 한 7, 8개월 전에 조이에서 처음으로 제자훈련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99년 아마 9월인가로 제가 기억할 79년 9월인가로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마음을 먹고 나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3단계 로마서 공부하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교만한 마음이었지만 1단계, 2단계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 당시는 위에 있던 선배들이 나눠줬습니다. 넌 3단계 가라, 넌 2단계 가라, 넌 1단계 가라. 근데 딱 4주가 지나니까 불러내더라고요. 1단계 리더가 없으니까 1단계 가라. 저는 제자훈련 4주 해봤습니다. 조이 커리큘럼을. 배워본 건 그것뿐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군에서 제대했을 때 경험이라는 것은 조이 1단계 한 번인가 두 번 가르쳐본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간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돌아다 보면 저에게 쌓여있었던 것은 사실은 수영회 때에 여러 가지 말씀과 거기서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은 쌓여있었고 어깨 너머로 본 것들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때문에 처음 간사를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매주 가서 조이의 공과를 가르치는 것도 허덕허덕했습니다. 조이 공과라고 그러지 않죠.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변했는데 뭐라 교재 1단계, 2단계, 3단계 교재를 가르치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때문에 매번 복습을 하고 답을 써갖고 그리고 이제 겨우 가서 그 교재 과를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가 저한테 참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일반 대학을 했었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뭐 그렇게 크고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없이 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서 야 누가 나를 좀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좀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CLT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83년에 간사 들어갈 때 김인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우리 둘은 김인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낫죠. 신학교를 졸업하셨고 신학교 다니면서 제자훈련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셨고 논문도 쓰셨고 그래서 항상 배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이 양반이 일을 막 벌리는 거예요. CLT도 해야 된다. 뭐 전도 훈련도 해야 된다. 뭣도 만들어야 된다. 그냥 뭣도 모르고 떨어질 때마다 그냥 저는 고민하면서 하나씩 해갔습니다. 지금 하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그 뒤에 조의 간사를 저는 몇 년 했냐면은 1년을 풀타임을 일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에 와서 2년 반을 파타임 간사를 일했고 다시 돌아가서 1년을 풀타임 간사를 일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떠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파타임 간사도 그 당시 있었나보다 하지만 파타임 간사가 아니라 월급은 안 주는데 간사라고 부르니까 신학교 다닌 동안에 파타임 간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기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미국에 가서 보았을 때 최고의 훈련은 사역자로 일하는 거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마 학생으로서 2년, 3년을 훈련을 받아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정말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영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뭔가 도움받기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내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것만큼 강한 훈련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아쉬워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수년 동안을 헤매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거를 내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군가 방향만 잡아주셨으면 어떤 구체적으로 뭐를 내용을 주는 것보다는 나에게 뭐를 어떻게 하라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은 훨씬 내가 사역자로서 더 발전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쉬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대로에서의 이런 과정을 좀 밟아가고 방향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것을 좀 제시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소명에서부터 얘기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아주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명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명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소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소명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 교단에서 선교사를 저희 교단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위탁받아서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중도 탈락하는 원인 중에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소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캠퍼스 간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일하겠다라고 오랜 준비를 거치고 교회의 검증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파송되어진 사람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깨진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저는 아프리카에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중도 탈락하는 이유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경우는 소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역자로 일을 시작했는데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풀리고 어떤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앞에 열린 문이 계속 열릴 때는 여러분 소명을 확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사역이 생각처럼 열매가 나오지 않고 계속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재정적으로는 많이 쪼들리게 되고 더 나가다가 가족들의 반대가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불안해집니다.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영원히 이런 일을 할 건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될 건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부딪혀야 될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재정이 쪼들리든 정말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이 일이 만족스러울지 힘들고 짜증나고 열매가 없고 좌절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래도 만약에 소명만 있다면 분명한 소명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 나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면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소명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소명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로 소명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체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굵고 분명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다. 내가 너를 충남대학에 불렀다. 내가 너를 홍익대학에 불렀다. 내가 너를 고려대학에 불렀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명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소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80년대 초반에 제가 통역을 해줬던 한 외국 여자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걸 발견합니다. 이 양반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가끔 환상을 봤답니다. 근데 환상을 봤는데 똑같은 장면의 환상을 거듭 반복해서 어릴 때부터 봐왔답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환상이에요. 어떤 피부 색깔이 아주 이상하겠고 한 초록빛도 있고 좀 붉은빛도 섞이고 이상한 색깔의 사람들이 꽉 마른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환상을 봅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앙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한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자기 목사님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집사 부부가 목사님을 모시고 따라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길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끝에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좀 나오셔. 이 자매가 기절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환상으로 봤던 그 장면이 자기 눈앞에서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석양이 질 때가 돼서 빨간 빛이 비치면서 그 까무잡잡한 사람들 얼굴에 이상하게 그 빛이 비치는 가운데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앉아서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를 믿겠다고 앞으로 나오는데 그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거듭거듭 보아왔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렀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소명이라면은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들에게 체험해서 부르도록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한 7, 8년 전에 만났는데 양반이 꿈을 꿨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높은 산 위에 있는데 막 하늘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폭포 쏟아지는 물을 그릇에 담아갖고 막 산 밑으로 도로 퍼붓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참 퍼붓다가 물어봤답니다. 이 산 밑에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깜깜한 밤인데 수없이 불이 켜져 있대요. 하늘에다 물어봤죠. 하나님 저희가 도대체 어딥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저기는 일본의 교토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교토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구나. 그리고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만났어요. 그냥 실제로 교토로 가진 않고 도쿄로 갔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놀랐는데 나 기억합니까? 가만 보니까 옛날에 그 양반이 이런 식으로 뭔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지만 올바른 소명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명이란 건 꼭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신비하고 어떤 체험적인 소명보다도 더 중요한 진짜 소명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소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닥터 거기 박사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좀 제너레이션이 지나간 분인데 살아계시면 거니 박사님이 지금 한 90몇 세 되셨어요. 이 거니 박사님이란 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홍해 선교회를 창시한 분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렀던 분이었어요. 카톨릭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렀는데 개신교에서 이 거니 박사님을 살아있는 성자라고 부르던 분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남자가 50년을 중동지방에 들어가 선교사로 살았어요. 75세 이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한국에 여러 번 오셨는데 한 번은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아마 대학원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좀 시간이 있고 그럴 때였는데 이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집회도 통역해드리고 안내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이건희 박사님은 대단한 삶이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아직도 존경하는데 밤에 자다가 호텔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면 화장실에서 혼자 이 할아버지가 속옷을 빨고 계세요. 그때 거의 80대신 분인데 제가 아이고 제가 빨아들 테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보고 이렇게 너 나쁠 사람이 있지 말아라. 나 평생 이렇게 살았다. 편한 이상한 거 없다. 아주 검소한 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와 함께 어느 길을 가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 팀, 저를 그분 팀이라고 불렀는데 팀. 내가 55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느냐 그래. 그래서 처음에 말을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분을 보면서 아니 55년 전에 하나님이 박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신이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박사님 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로 나갔습니까? 그저 그분이 얘기해요. 팀, 내가 너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너에게 이 말을 꺼낸 건데 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물론 믿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야, 네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봐라. 거기에 이미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러면 여기서 가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만 하면 내가 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내가 앉아있다라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네 인생 앞에다가 빨간 신호등을 보이면서 너는 내가 좀 다른 데 써야 되겠으니까 넌 좀 스탑해라 라고 말리지 않는 한 이거라고 너 가야지 왜 앉아있느냐. 그러면서 제 인생에 도전하셨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라고 인정한다면 이걸 꼭 너 왜 앉아있느냐? 왜 가지 않느냐?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제 속에 굉장히 뿌리를 내렸던 것 같아요. 군에서 제대하던 해 제가 조리에서 일하겠다고 결정할 때 어쩌면 건희 박사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어떤 체험적, 신비한 체험적인 부르심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내 의지력과 판단을 이용해서 예스라고 순종해서 대답하는 것과 어느 쪽이 건전한 소명이겠냐라고 할 때 둘 다 극단이라는 겁니다. 왜 극단이냐? 체험. 여러분, 조이에서는 체험을 별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많지 않은 사람인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깝깝하면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꿈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든지 내가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때 뭐를 좀 보여주신다든지 표적을 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표적과 체험이라는 것은 한번 의심이 들면은 순식간에 방산나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앞에 얘기했던 그 여자분 그 정도 신비한 것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꿈에서 교토가라 그랬다. 제가 그 양반한테 지난주에 직국계 좀 옛날 얘기를 물어보려다가 좀 안 돼서 지금 도망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봤는데 한번 의심이 생기고 사역이 안 되고 흔들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그날 내가 낮에 텔레비에서 일본 나오는 거 보고 잤는데 괜히 머릿속에서 일본 생각이 남았다가 꿈꾼 거 가지고서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야,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착각한 거 아닌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긴 했는데 일이 어렵고 좌절되고 실망하면은 야 그때 내가 괜히 그 생각 자꾸 머릿속에 하다가 보니까 배너 영화 10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무슨 소리를 내 스스로 이렇게 들은 것처럼 착각한 거 아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 체험이라는 게. 그럼 이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판단하는 거 어떠냐.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구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사역자로 헌신하라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조이에서 일하라는 건지 그냥 갑자기 저 인도네시아로 뛰어가라는 건지 중국으로 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건전한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 두 요소를 균형 있게 가졌을 때 건전한 소명입니다.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서 맨날 신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명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 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도전에서부터 소명이 시작해야 건전한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소명을 발견할 때 그런 식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체험에서부터 출발했다 그것은 되려 조금 더 시간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가 그 도전에 거부할 수 없을 만한 분명한 말씀에 먼저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놓고 개인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때 특정한 영역에 하나님의 부담이 주어진다라면은 균형 있는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 소명에서 몇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무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명이라는 것은 걸어가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군에서 제교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부름은 좀 독특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송영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조이 선배.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군대 가고 제가 군대 간 뒤에 뭐 지금은 송용선 목사님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영선이 형 이렇게 부르는데 영선이 형 결혼하고 그리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쯤 됐는데 난데없이 미국에서 특급 우편을 부대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영선이 형이 보낸 거예요. 내용이 겁니다. 형제야 너 제대하면 뒤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네가 무슨 원자력의 학자가 돼서 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세상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만큼 한가한 시대가 아니다.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서 신학을 해봐. 목사가 되라. 제가 고민하다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영선 형이 해준 말씀 참 고마운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불렀다는 소명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소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에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한 주일도 안 돼서 다시 답장이 왔어요. 아주 익스프레스 메일로.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형제야, 너처럼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를 것 같으냐? 꿈에 부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를 불렀을 거다. 네가 배운 말씀 가운데.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가서 이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병장 때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1학년 들어가서 한 학기 하고, 한 학기도 안 했죠. 광주 사태 때 했으니까. 한 달 반인가 공부하고 휴교하고 저는 군대 갔으니까.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정말 약속대로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사역자로 가야 됩니까? 쿵 하고 가슴이 부딪혀요. 그럼 제가 또 excuse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걸 막 제 속에서 핑계를 들이댑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는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그럼 제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럼 이제 오늘 고맙기도 하자. 풍했던 게 충격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또다시 기도하면은 가슴에 쿵 하고 또 부딪혀요. 왜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됩니까? 그럼 또 excuse 해요. 그럼 계속 제대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했는데, 집이 참 어려웠어요.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이 아니죠. 조이 캠프장에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실 장수만 목사님이 그때 조이 캠프장을 관리하고 계셨는데 혼자 들어가서 나의 조용히 기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3일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취직해야 되니까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3일을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3일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취직하는 걸 반대하지 않으신다. 뭐 긴 얘기니까 이제 쭉 해당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어느 날 제가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 과정은 제가 뒤에서 좀 두 번째에서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일할 곳은 지금 조이뿐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고 도와줬던 몇몇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결정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문정선 목사님이라든지 그 당시 조이 리더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기억 못할 텐데 짐 코넬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팀 선교의 선교부에 계셨던 선교사님인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옛날에 나온 책들 보면 뒤에 발행인의 고일선이라고 써있는 분이 짐 코넬슨 목사님인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생명의 말씀사. 그래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소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코넬슨 목사님이 점심시간까지를 넘겨가면서 저에게 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 한 가지 기억해라. 누구도 100% 하나님의 소명을 알 수가 없다. 다만 내가 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네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특별한 부담이 있으면 있다라면은 It's time you got to start. 네가 시작할 때는 된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너 그 길을 가면서 때때로 멈추어서 뒤를 좀 돌아다봐라. 네가 그 일을 해나가면 사람이 나를 이 일에 불렀다라는 부름을 가지고 가면서 멈춰서 뒤를 돌아다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문을 여시고 돕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다면 너 올바른 소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때문에 소명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었어요.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83년 1월부터 간사 일을 시작했는데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 확실하다라고 느낀 건 대략 언제냐면 96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에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간사로 일하다가 신학교에 와서 졸업반에 있었습니다. 아, 86, 죄송합니다. 제 시간 감각이 잘 없어요. 83년에 일을 시작해서 86년. 사람들 때때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렀다는 확신도 없이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졸업반이 됐습니까? 예, 나름대로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죠. 그렇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서 마침표를 찍은 건 그때라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이 내 평생 가운데 나를 사역자로 당신을 섬기는 자로 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은 건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3년 아마 얼마의 기간입니다. 거의 한 4년 가까운 기간을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증거들을 쭉 발견했을 때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No turning back. 하나님, 나는 이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살도록 부르신 게 맞습니다라는 것은 그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멈춰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조의의 간사로서 평생을 사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름대로 사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헌신, 소명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엔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유혹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항상 쉽게 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릅니다. 나는 형편도 좋고 지금 우리 집엔 돈도 남아 돌아가서 좀 고민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집에서 내놓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안 불러요. 항상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상황에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든 혹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홀가분하게 어떤 다른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든 혹은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여러 어려움들을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되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부른다는 것. 좀 신기했어요. 저는 사실 조의 간사로 처음 들어간 사람인데 그 뒤부터 매년 신임 간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사무실장 할 때는 그래도 간사가 대여섯 명 됐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수련회는 아니었지만 저희 뭐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그 당시 조의 꼬물 밴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태우고 그냥 국수리 가면 간사 수련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얘기를 서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놀란 일이 있어요. 뭐냐?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쉽게 아 저거 쓰시겠습니까? 아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뛰어들어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이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 제가 공부하던 원자력 분야 그게 아깝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그거 아깝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학 다닐 때 한때는 그런 원자력에 소립자 물리학에 이런 것들이 심취되었고 마치 그게 인생에 대단한 것 같았지만 대학원 나이가 됐고 분에 들어갔을 때 그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를 제일 괴롭힌 건 뭔지 아세요?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가 분에 가 있는 동안 저희 집이 참 어려워졌어요.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하셨고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됐고 그리고 병이 드셨고 저희들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어려웠어요. 다 깨졌고 동생은 학교를 그만뒀고 항상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모든 집안 식구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대하면은 어떻게 하겠지? 근데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면 우리 집을 좀 복을 주고 형이나 동생이나 다 잘 되게 해놓고 그러면 나 하나쯤 뭐 이렇게 가도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라는 불평이 사실 있었다고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익스큐즈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한편을 좀 보십시오.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예수라고 합니까? 자신있게 항상 깨들었어요. 그리고 졸업했을 때도 복학 생각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뭔가 집을 도와야 된다는 게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제가 조이 캠프에서 3일을 기도하지 하나님 한 번도 대답 안 하고 말씀을 읽어도 한 번도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3일을 지냈던 이유가 아마 제 고집이 빠양 걸 거니까 하나님 말할 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놔둬버렸죠. 취직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이가 길게 얘기 안 하지만 저는 한국에 월급 많이 주는 세 군데 회사에다가 원서를 했는데 셋 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간판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원 1학년 때 설교 통역을 하러 다닐 만큼 영어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로 저는 상당히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그 당시 이게 여러분 원시 시대였기 때문에 모니터가 없는 시대였거든요. 얘가 다시 컴퓨터가 모니터가 없던 시대, 노란 종이 구멍 뚫어 갖고 하던 시대인데 그런 어떤 슈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실험에서 많은 그거를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너는 틀림없다라고 하는데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졌어요. 지금 더군다나 제 지도교수가 보증을 해서 보냈거든요, 항상. 제가 사실은 IBM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IBM 코리아. 그랬더니 제 지도교수가 거기 한국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상무인데 내 친구다. 이렇게 전화를 해줬어요. 그 사람 그럼 보내라. 그 사람 만나고 야, 참 좋은데 우리는 형식상 서류 전형을 거쳐야 되니까 원서내라. 사람들이 뭔가 행정 차고니까 너 다시 가봐라. 근데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제 속으로 건방지게 거기 아닌데 갈 데가 없냐 하면서 두 번째 월급 많이 주는 회사를 찾은 게 코리아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자로 도입하는 회사였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다 했어요. 서류 내고 기다렸어요. 또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가 아니라 큐티를 하는데 가슴에 이런 응답이 왔어요. 너 거기 떨어질 거다. 큐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이어 중에 여자분이 한 분 그 회사 다녔거든요. 근데 오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형제 이상한 일이 있다. 그 회사에 한 자리가 비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참 어려워했는데 형제가 와서 원선했을 때 우리 회사 사람들이 딱 맞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했다. 근데 미국 본사에서 오늘 아침에 백스로 왔는데 그 자리 옵시라고 왔다. 떨어졌어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세 번째 떨어진 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펀칭 카드 이렇게 구멍 뚫어서 하는 게 컴퓨터에 집은 하나를 꺼내서 써봤어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내가 당신의 사역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봤어요. 자그만치 13가지가 나왔습니다. 다 적었어요. 그리고선 겁없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13가지를 다 응답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설마 응답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응답은 지극히 싱거운 방법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논리적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께 움직이고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항상 겁이 있고 뒤로 물려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걸 적어놨는데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걸려요. 믿음이 있다면 이 구절에서 탁 부딪힙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네가 일하는 거 아닌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한 2, 3일 끙끙대다가 한두 개 지워요. 다 지운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맨 끝에 남은 게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정제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응답할 겁니까? 하늘에서 벤치 수표를 떨어뜨리든지 뭐 특별한 수를 쓰기 전에 불가능합니다. 우리 집은 부채도 있고 남들이 정상적으로 받는 월급 받아갖고 생활 안 됩니다. 이건 뭐 남보다 두 배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건 자신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그만 그것도 응답하셨어요. 방법은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데 그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라. 이 모든 게 뭔가 고민하고 봤더니 저한테 딱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치 말라. 이 같은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천부께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제가 곤란했던 건 대학 시절에 겁도 없이 이 구절을 갖고 몇 번 간증했거든요. 난 이렇게 살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난감했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은 정말 내가 이 한 구절에다가 도저히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봐도 안 맞는데 이 한 구절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살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어요. 이게 지금 웃으면서 제가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심각했어요. 제가 병이 나서 들어놓았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꽁꽁 안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다가 어느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병이 나서 혼자 아파 있는 사람이 뭐 있는 건 시간이고 할 일 없으니까 혼자 상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지도교수가 강창순 박사라고 나중에 서울공대 학장한 분인데 MIT 교수로 있다가 대우에 김우중 씨가 스카우트해서 데려온 사람이거든요. 이 강창순 박사님이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또 지도학생이라고 나한테 4명뿐이 없는데 내 중에 하나인 네가 집에 어려워서 취직해야 되겠다는데 너 혹시 대우에 가겠느냐? 너 대우에 간다면 원하는데 어디든지 내가 자신있게 넣어주겠다.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근데 제가 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김우중 씨가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상상이니까 야, 너 강창순 박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괜찮을 텐데 내가 너 평생 먹고 살 거 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러면 내가 뭘 할까? 그래도 내가 원자력연구소에 들어가서 그 방사선 나오는 실험실에서 실험하겠다고 구직을 부릴까? 아니면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서 일하겠다 그럴까? 아니면 나 먹고 살 거 다 내준다면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럴까? 근데 답이 상당히 쉬웠어요. 먹고 살 거 필요한 거 다 내주면 하나님 일할 것 같아요. 실험실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뭘 깨달았냐면 인간인 김우중 씨가 책임져준다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겠는데 더 커다란 하나님이 개런티할 때는 하나님이 대준다는데 못 믿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 부끄러웠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하니까 병이 났어요. 그냥. 마음 변할까봐 그날 아침에 조의에 가서 내가 간사로 일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12월 아마 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를 때 쉽지 않을 때 부릅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 대답에 예스라고 할 수 없는 많은 여건이 있는데 예스를 한다. 예, 소명에 훨씬 가깝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경험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증거와 뭔가를 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집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내가 순종하기 어렵고 내 미래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부르셨다면 나한테 응답을 좀 하십시오. 채워봐 주십시오. 재정적인 건지 가정적인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구해보세요. 저는 사실 제일 큰 게 재정적인 거였어요. 제가 저희 조회에서 처음 일할 때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풀타임이었는데 그 당시 20만 원이 얼마쯤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죠? 그 당시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이었는데 보너스랑 해서 1년에 나누면 한 달 평균 우리 집사람이 한 60만 원쯤 받았어요. 대학 간 졸업한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20만 원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헌금을 해주는 게 20만 원이 넘으면 20만 원 이상 안 주고 20만 원이 안 되면 안 들어온 만큼만 준다. 그러니까 15만 원 받을 때도 있고. 근데 한 달에 제가 캠퍼스에 쫓아다니면서 교통비 쓰고 저녁 사먹고 점심 사먹고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쪼들리죠. 캠퍼스에서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모임을 했는데 요즘 말을 쓰면 사용하면은 한 번도 오늘 저녁에 라면을 내가 쏟게 가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항상 있는 거라고 뭐 한 달 받아봐야 겨우 교통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신비한 체험을 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83년부터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부유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도 부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두 개는 모순되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부유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모자랗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요즘은 제가 부유해진 것 같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근데 미국서 돌아오기 전까지 항상 우린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항상 둘이 앉아서 월말이 되면 하나님 조금 더 줘도 되는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학 가서도 우린 그때 햄버거가 1불 99전인가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애를 낳아서도 과자를 사줘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린 애 과자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집사님 집에 가는데 과자를 준 애가 막 과자 독속으로 빠져서 애들도 과자 먹는구나 처음 아는 그런 한심한 부모였는데 나는 정말 우리에게 사실은 부족하진 않게 하셨어요. 정말 에머전시 할 때는 이적을 베풀어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한 번에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간사를 할 때 이제 20만 원이 필요했어요. 갑자기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인 사람이 갑자기 한 몇 시간 만에 20만 원 어디서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채워봐 주십시오.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탁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생명의 말씀 삽니다. 연모 간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1년 전쯤에 우리한테 뭐 이러이런 자료 번역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때 번역해 준 거에 대해서 사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앉자마자 옛날 장부가 있어서 들춰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돈을 안 드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통장 번호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기대를 갖고 물어봤어요. 얼만데요? 했더니 20만 원대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일한 거 느껴받는 거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부를 보게 하고 시간도 늦지 않고 정확하게 채워주도록 하는지 잘 몰라요. 때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유학 갔는데 제가 유학 떠날 때 장학금을 두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딱 1,000불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1,000불이면 아주 극빈자 생활이면 살아요. 보통 미국에 이제 중산층은 한 5,000불에서 6,000불이 있어야 사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도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가 이런 거예요. 장학회가 해산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체크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줄 수가 없습니다. 절반이 없어졌어요. 우리 와이프가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뭐 먹고 살지? 막연하다. 당신 공부를 늦추고 우리 일이라도 청소하는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안 줬어요, 거기에는. 근데 우리가 월급 안 주는 게 이상한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냥. 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긁어요, 와서. 야, 너 멍청하다. 딴 교회 가서 너 전도사 생활하면은 500불, 600불 받는데, 그 교회는 월급도 안 주는데 왜 다니느냐? 가만 생각하니까 멍청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해다니까. 그 교회는 월급을 안 줄까? 제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겼어요. 야, 교회에다가 한번 불평을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다 그랬지 교회가 채워준다고 하지 않지 않았냐. 근데 와이프가 고민을 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공부를 그만해야 됩니까? 근데 그 주일날 갔는데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요. 1년 반이 지나도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날 아침 재정집사가 저를 탁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아, 전도사님 이번 달부터 교회에서 월급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얼마입니까? 예, 제 없어진 장학금보다 딱 50불이 늘어났더군요. 하나님은 다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는 맛을 봐요.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궁핍함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돈을 많이 줬어도 궁핍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더 많이 쓰게 될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하면서 제 속에서 어떤 자신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이다.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맛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침례교단에서 2년에 한 번씩 Baptist Vision이라는 선교대회를 합니다. 친례교 학생들이 하도 성교한국에 안 가서 할 수 없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성교한국이 안 하는 홀수회 저희가 그걸 해요. 요즘 친례교의 코스는 워낙 성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 Baptist Vision에 가서 이제 헌신시켜서 그 다음에 성교한국 보내는 게 정 코스로 되어 있어요. 첫 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시작했어요. 제가 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94년에. 근데 교회들에게 많이 부탁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당장 월요일날 시작하는데 토요일날 밤까지도 저한테 돈이라고 딱 100만 원 어디서 보내준 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난감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다음 아침에 교회 갔는데 이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안희숙 사모라고 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쓰신 분. 그분이 그때 살아계실 때였어요. 근데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대전에서 대형신에게를. 그게 뭐, 저, 그분하고자 하고 몇 번 인사는 하고, 안면은 알지만, 뭐,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안익 사모가 저를 불러요. 아, 이 교수 나 좀 봅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이 교수, 내 요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 교수한테 돈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제가 얼마가 들었는지 보지도 않고 물어봤어요. 내일부터 대학생들의 성교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 돈을 거기 써도 됩니까? 그분의 답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마음대로 쓰세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200만 원을 넣어줬어요. 그분이. 근데 저한테는 돈이 200만 원 생겼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로부터 24시간 안에 저한테 천만 원이 생겼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줘요.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이 이거 교수님 갖다 드릴게요. 천만 원이 생겨요. 24시간 만에. 이 집을 지을 때 이거 24억 정도 들었어요. 학교에 한 푼도 안 보태줬습니다. 교수 혼자서 24억을 모아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근데 그때는 간이 커졌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집을 만들어졌어요. 어디서 그 돈이 생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한 체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이런 정책이 있는 걸 압니다. 요즘은 내비게이터도 많이 변질되는데 초기에 도슨 트로트만이 내비게이터를 미국에 시작했을 때 신임 간사가 지원해서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월급도 없이. 그리고 1년 동안은 그 지방에서 생활하고 오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그를 1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캠프 사역을 하게 해요. 그렇다고 본부에서 월급을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1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보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는 사람을 의지합니다.